제 8과 전화. Lección octava. Teléfono. 여보세요. 런던에 국제 전화를 하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런던에 국제 전화를 하고 싶습니다. Hola, quisiera hacer una llamada internacional a Londres. 전화 번호가 몇 번입니까? 전화 번호가 몇 번입니까? Por favor, dígame el número telefónico. 런던 123-4567입니다. 런던 123-4567입니다. Es Londres 123-4567. 요금은 누가 지불합니까? 요금은 누가 지불합니까? ¿Quién paga la llamada? 요금은 제가 지불합니다. 요금은 제가 지불합니다. Yo la pago. 요금은 상대방 지불입니다. 요금은 상대방 지불입니다. Es cobro revertido. 끊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끊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Por favor, espere sin colgar el receptor. 지금 통화 중입니다. 지금 통화 중입니다. Ahora está ocupado. 나중에 걸겠습니다. 나중에 걸겠습니다. Llamaré después. 시내 전화는 어떻게 합니까? 시내 전화는 어떻게 합니까? ¿Cómo hago para la llamada local? 먼저 0번을 누르고 원하는 번호를 누르십시오. 먼저 0번을 누르고 원하는 번호를 누르십시오. Primero apriete el número 0 y después el número deseado. Hasta aquí la lección octava. A continuación escucharemos las palabras principales. 국제 전화. Llamada internacional. 전화 번호. Número de teléfono. 상대방 지불. Cobro revertido. 끊다. Colgar el receptor. 통화 중. Estar ocupado. 나중에. Después. 시내 전화. Llamada local. 먼저. Primero. 누르다. Apretar.